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미 잠들어 있던 심장이 뛰어 그때가 난 떠올라. I remember 처음 만난 우리가 날 너무 많이 추웠나 봐. 꼭 잡아줘 이 손 놓지 말아줘 따스한 두 손을 잡고서 꿈꿀 수 있게 I really like you I really really like you 너와 함께라서 환하게 빛나는 꿈을 꿔 오늘도 Need you 차가운 바람에 외투 가득 준 너 함께 울려다 부수는 저 별들 마주 본 순간 반짝이는 용기 필요 없어 우린 갈 수 있어 밤하늘에 별은 빛이 되고 작은 새들의 노래가 시작되고 멜로디에 맞춰 너와 나 춤을 춰 Forever we done 좋았던 시간 우리의 추억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함께 있어 늘 함께 있어 I remember 걸음 더 Really like